그립다 내가 너를 떠난다 아무런 인사도 못한 채 너를 두고 간다 참는다 네가 보고 싶다 네 곁에 더 머물고 싶다 무엇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던 우리의 이별도 결국 봄바람이 불어왔죠 다시 사랑하는 그날 여전히 넌 그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변치 날려간 저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래 사랑이란 믿음 배려 용서 이해 시간이란 모속인 내 모순이 된 모습이 제 모습 숨길 테니 시든 꽃송이 돼 yeah. 가끔 지나간 계절처럼 다시 돌아오길 바래 어깨 넘어 듣게 되는 소식에 네가 부러워 흘린 눈물만큼 네 행복을 빌고도 비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던 우리의 이별도 결국 봄바람이 불어왔죠 다시 사랑하는 그날 여전히 넌 그 자리에 있었죠 우리가 변치 날려간 저 꽃잎 따라 너와 함께 춤을 춘다 그날처럼 yeah. 그 기억 속에 우리 입술에 맺혀 맞닿고 말 뻔했어 이 정도면 아름다운 이별이 되겠어 That's so 지금보다 더 멋있게 네가 다시 바라보게 바라보게 만들어 기다리게 한 단번을 내 뼈와 살을 깎으며 저 밖으로 Drop it on my 눈물은 보이지